침략적이고 굴욕적인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을 폐기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미군 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침략적이고 굴욕적인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 조작 51년을 계기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 강권과 전횡, 침략책동을 반대 배격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불평등한 행정협정 개정 국민연대, 령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인민들은 각지에서 지역스러운 한미행정협정 개정하라,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사드배치를 반대한다, 미군 물러가라위의 구호들을 외치면서 연일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 반미투쟁의 기운을 높이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을 내걸고 지난 50여 년간 남조선 땅에서 살인과 약탈 등 온갖 범죄를 저질러온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1966년 7월 9일 미국과 박정희 군사 파쇼드 당이 체결한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은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법화하고 강점자들에게 형사재판과 토지및 시설 사용, 세금 업무, 출입국 수속 등 모든 면에서 무제한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 줄 뿐 아니라 침략군의 범죄까지 무마해주는 전대미문의 매국협정이며 현대판 노예문서이다. 이 굴욕적인 행정협정에 따라 미제 침략군은 장장 반세기 이상 남조선에서 제법권적 존재로 행세하면서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세상을 경악시킨 의정부 집단 윤간 사건과 윤구미 살해 사건, 매양리 폭탄 투하 사건과 두 여학생 학살 사건과 같은 미제 침략군의 짓돌리는 범죄적 만행은 오늘도 온결의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살인과 폭행, 약탈로도 성차지 않아 남조선 도처에 저들의 군사기지를 만들어놓고 유독성 물질을 마구 내버려 불모의 땅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핵무기와 살아있는 탄저균, 지카비루스를 비롯한 생화학무기들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민족의 생존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 침략군은 날강도적인 행정협정을 등대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제세상처럼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다. 자주를 지향하는 현 시대에 외래 침략군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섬기게 하는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과 같은 매국협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다. 미제 침략군이 인민들을 한갓 돌지처럼 여기며 가진 폭행과 범죄를 일삼아도 항변할 수 없고 상소할 데 없는 것이 바로 남조선이다. 천하의 친미역적인 박근혜 년이 민심에 의해 파멸당한 오늘 굴욕적인 협정 폐기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남조선 인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당국은 과거 정권들과 다름없이 동맹 강화를 운운하면서 미제 침략군을 영원히 남조선에 주둔시키려고 회책하고 있다. 촛불 민심을 대변한다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미국에 찾아가 상전에게 굽신거리다 못해 인민들의 의로운 촛불 투쟁까지도 미국이 이식해준 민주주의가 활짝 피운 꽃이라고 모독하는가 하면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여 북침 핵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매국적 망동이다. 이것은 외세가 없는 자주의 새 세상, 친미 굴종이 청산된 정의의 새 사회를 지향하여 항쟁의 고리에 떨쳐나섰던 촛불 민심에 대한 우롱이고 배신으로서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민족 분열의 원흉이고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군인 미제 침략군을 구세주처럼 떠받들면서 친미 4대와 동족 대결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날뛰다가는 특등 친미 창녀인 박근혜 역도처럼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남조선 각계층은 남조선 미국 항정협정을 비롯한 온갖 매국협정들을 절폐하고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적적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7월 13일 평양.